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위의 창립 70설 기념에서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개별우표 한정을 내놓았습니다. 개별우표에는 옷부분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의 창립 이른돌씨라는 글발이 아래 부분에 적십자회의 기능과 사명을 보여주는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등의 글발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의 깃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적십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의 35, 1946년 10월 18일에 창립되었습니다.